미미하게 보이는 내 실루엣. 널 보여줘 지금 너무 지루해. 지금 숨이 막혀 숨을 죽여놨어. 미는 건 여기까지만 하기로 해. 당겨줘 가벼워질게. 힘들면 깃털이 될게. 나는 너의 방식대로 움직여 움직여 baby 그림자 마냥 널 따라다녀. She go low, she go low, she go low, she go low. I go up, I go up, I go up, I go up.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. 난 준비돼 있어도 참을 수가 없어. 찍고 싶어 너를 감춘 바이 위로 올려 바이. 충분히 아름다워. 너와 나 사이 두 샷은 너무나 아름다운 걸. Yeah, yeah, yeah. 너의 난 눈이 멀었지. 계속 그렇게 날 약올리고 있어. 넌 남자를 다룰 줄 알아 baby. 난 휘둘리고 있어 너에게. Yeah, yeah, yeah, yeah, yeah. 눈에 야릉거리는 너라는 존재 사라지지 말고 얼음에 그대로 멈춰. 어쩌면 하고 있어 지금 우린 너를 땡.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난 너만을 바라보잖아. 그래 알아 난 좀 밝혀. 그러게 넌 내가 있어 밝고. 궁금해 네가 뭐 생각을 하는지. 답답해 죽겠어 넌 그걸 알고 있지. Yeah 그래 넌 나쁘게 그게 뭔지 알고 있지. Yeah 혼자만 하지마 이제 나랑 같이. She go low, she go low, she go low, she go low. I go up, I go up, I go up, I go up.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. 난 준비돼 있어도 참을 수가 없어. 찍고 싶어 너를 감춘 바이 위로 올려 바이. 부끄러워 마 밝은 빛을 쏴 눈에 뵈는 게 바이 눈에 뵈는 게 바이. Yeah. 난 깨 있어 너의 햇빛에 취해. 너의 신비함에 해비해지네. 왜 너를 감춰 충분히 아름다워. 너와 나 사이 두 샷은 너무나 아름다운 걸. Yeah, yeah, yeah. 보여줘 네 세상을 보여줘. 네 세상을 보여줘. Girl show me your shine show me your light. 널 둘러싼 눈부시게 빛나는 불빛에 You make me blind. 네 세상을 보여줘. 주변에 감싸는 아우라 주인공에게 당연 주어지는 spotlight. 걸 너 그래도 충분하니까 괜찮은 너라서 Line